어쩌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소소한 주제들로 일주일간 밀렸던 수다를 떨겠습니다. 심심할 때, 노곤할 때, 배부를 때 떠오르는 우리는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녹음을 하고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또 다행히 만났네요. 사람 만났네요. 사람 만나고 사고 없이 잘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하면은 저는 자유로운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입니다. 네, 저는 한낮의 낮잠을 좋아하는 오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는 개미입니다. 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는 일수다의 공식 킬러 드리머입니다. 아, 공식 킬러입니까? 네. 저번 주 방송을 들으시면 네, 아실 텐데. 자칭. 자칭, 타칭은 아니시고. 타칭은 아니요. 해주셔야 되잖아요. 힐러 맞아요, 힐러 드리머님. 맞습니다. 네, 저번 주에 방송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새로운 패널이 새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끼리는 보고 있는데 먼저 본인이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찾고 싶은 김PD입니다. 아, 발음이 꼬였어. 아, 긴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김PD님이시라고 저희의 이제 편집과 모든 방송 전반을 맡아주시는 분인데 실제로 방송에도 참여하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능력자예요. 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그렇죠. 네. 네. 전반을 이끌어주고 계신데 사실 저희 네 명. 기존에 방송을 했던 네 명 패널은 각자 주제를 정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PD님도 그 주제를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제 코너 제목은요. 이거 아랍이라는 코너입니다. 핫해요, 핫해. 네. 이거 아랍. 네. 이거 아랍? 어떤 내용이죠? 저는 요즘에 가장 좀 핫한 지역인 아랍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화와 그리고 인물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회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랍이라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 네, 크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랍권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다른 지역들보다.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방송을 안 하시고 이제 차후에 방송을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드리머님이 힐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음 타자로 이제 오수님이 오늘 방송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 네, 저는 이번 주에 망국 시나리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망국이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겠죠. 망한 나라. 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한국이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조선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옥 불반도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길래 이런 내부 안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헬조선이 됐는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그럼 과거에 진짜 망한 나라들은 어땠는지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키워드가 그럼 오늘 헬조선. 네, 헬조선. 헬조선이고 이제 망국 에 대한 역사들 또 네, 같이 이야기. 짚어주신다. 그렇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사를 이제 카테고리를 준비를 하셨으니까 좀 역사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구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 주시죠. 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뭐 역사라고 해서 막 잠 오고 지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드리머님 눈이 풀려있다 이미. 이미 졸립다. 드리머님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네. 들으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 무슨 뭐 역사 수업 아니냐, 뭐 네. 역사 지식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안 하죠. 아, 없어도 됩니까, 역사 지식? 네, 헬조선을 같이 까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까기만 하면 되는군요. 네. 까는 거 전문이신 분 여기 있는데. 신나게 까면 되는. 저를 가르치지 마시고. 네. 가장 우리 가깝게는 조선과 대한 제국이 망했었던 망국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죠. 가장 가깝게는 생각해보면은 이제 100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일 합방. 이 1910년이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국가의 일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910년이었으니까 발생한 지 한 107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죠.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한일 합방이라고도 하고 한일 병합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 옳은 단어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헷갈려가지고. 한일 합방이나 한일 병합은 사실은 뭐 어떤 단어가 옳으냐라기보다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병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왜 일본이 그 대한제국을 흡수할 때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보호해주고 열강으로부터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보호해주고 외교권을 대신 행사해서 이제 뭐 이권 침탈이나 이런 걸 좀 막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말하는 한일 합방은 우리가 이렇게 흡수되어 버렸다. 강제로. 근데 강제라는 말이 한일 합방에서는 조금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합방을 한다는 같은 방에 들어갔다, 흡수됐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술국치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좀 제가 좀 조사하면서 많이 화난 것도 많았고 좀 이렇게 나라가 허무하게 이제 됐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초반에 헬조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패널 분들께 지금 혹시 이 현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헬조선인지 뭐 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분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고유 개미님부터 지금 어떻게 좀 우리나라 이름 바꾸세요. 고유 개미로 청년으로서 이제 적응이 되네요. 맨날 처음으로 하니까 헬조선이냐 아니냐죠. 맞는 것 같아요. 그 헬조선이다. 네.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아 이거 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말하고 있나요?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뭐 모든 나라가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옥으로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아니오라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뭐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많다는 점에서 헬조선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해봅니다. 막 네. 돌려 말하고 있어 지금. 근데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요. 어떤 그렇죠. 나라도 부족한데 네. 좀 부족하다고 해서 헬조선인가요? 개선할 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경제 규모 대비.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사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가 GDP가 11위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200여 개국이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잖아요. 10%면 20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주변 흔히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OECD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대비 조금 개선할 점이 많이 항상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맞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드리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굳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제 어차피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의 모국은 한국인데 이것을 내가 헬이라는 것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비하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헬조선이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살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까지 힘들다고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게 뭐야? 나는 대답했잖아. 왜? 나도 그런 단어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그럼 먼저 말했어야지. 예, 아니요. 예, 말씀해주세요. 딱. 예, 아니요. 이분법적인 거 좋아해요. 흑백 논리 좋아하고. 아,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예술노로. 아, 극단적인 거. 네, 어쨌든 저도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헬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원했어, 나는. 아, 정말. 방송도 같이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새로운 패널이신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지금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자본에 따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잖아요. 그쵸. 이게 자본에 따른 계급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 때 있던 그 계급 사회가 지금으로 들어와서 자본 때문에 계급이 나눠지고, 그리고 망국이잖아요. 조선은요, 망해버린 나라인데 거기다가 헬이란 말까지 더 붙어서 정말 지금 사회가 정말 살기 힘든 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합성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양극화나 경제적인 자본에 의한 문제다. 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조선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나 네, 저도 헬조선으로 보고 있고, 뭐 그 이유를 따지자면은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이유에 덧붙여서 부조리와 몰상식이 통하는 사회라서 헬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는 부조리와 몰상식,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부조리와 몰상식인가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는 일부러 뭐 각색을 하고 스토리를 짜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사기 또는 범죄가 우리가 뽑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각 개인들이 그게 좀 당연시 여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랑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외국인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면은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범죄라든가 사기 같은 거. 근데 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게 통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약간 모호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범죄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그걸 일으키는 계층이 엘리트 계층 혹은 주류 리더 계층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굳이 나누자면. 잡범이라 표현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은 이탈리아만 가도 다 소매치기잖아요. 우리나라 소매치기 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엘리트 계층에, 그러니까 부패했다. 이 말씀. 부패했다는 게 결론이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자민족 중심주의, 국수주의. 국수주의자시죠. 네. 한국제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좀 이거에 대해서 조달하면서 우리나라 진짜 헬조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조사해 온 몇 가지 나라의 망국 요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공식적으로 어딘가요, 개미님?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 공식. 우리나라요? 네, 한반도. 고조선을 우리나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역사책에서 배운 첫 번째 네, 나라. 네, 역사책에 세워진 모든 나라 중에 고조선 아니에요? 그렇죠. 고조선이 네. 있겠죠. 조금 개괄적으로 순서를 얘기하면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라가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우리 한사군 이런 건 좀 뺄게요. 지방 정권이나 이런 건 빼고 삼국시대 플러스 가야. 근데 가야는 국가라기보다는 연맹으로 따지니까 국가에서 뺀다고 하면 가야.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와 발해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런 순서로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나라가 생겼다가 흥망성쇠를 겪는데 망한 나라 다 망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겠죠. 근데 요인들 중에 외세는 좀 뺄게요. 외세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일단 빼고 좀 내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고조선은 외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망한 게 맞아요. 위만 조선이라고 해서 연나라 출신 장수인 위만에게 망했고, 그때는 그 무기의 열세 때문에 망했거든요. 철기와 청동기 대결에서 망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이룰 때 나당연합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개미님 처음 듣는 표정.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쓴 게 아니라. 아, 비정윤이 너무 대놓고 비웃는데? 아, 비웃는 게 아니라 저번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오수님이 개미님을 싫어하신다고 여기서 드러나나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함. 아, 농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 강의를 두 분 다 듣고 오시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한 거,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망한 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그 외에는 보통은 이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정권이 교체된 수준으로 이제 망국인데, 제가 이제 좀 가깝게는 고려까지 일단 좀 봤어요. 너무 고대는 정치 사회 그 자체가 왕권이 아니라 뭐 연맹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조금 강해서 좀 강한 왕권을 가졌던 고려시대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요건으로는 아까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나라가 좀 망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공감을 하시나요? 경제적 양극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양극화가 되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경제적 양극화라는 게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뭔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좀 할 수 있다는 계층이 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망국,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많이 붕괴됐다는 말이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뭐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양극화는 그쵸,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죠. 고려시대 때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양극화가 있었어요. 특히 무역이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이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도. 왜 무역이 발달하면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은 추측을 해보실 수 있는 분? 무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부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가만히 두지 않겠죠. 뭐 결탁을 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탄압을 할 텐데 보통은 결탁을 하는 형태로 가니까, 그건 정치적 엘리트 그룹과 또 경제적인 엘리트 그룹이 좀 같이 모여서 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는 수출이 양극화를 일어나는 요인이라는 거에 별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무역만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독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독점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네, 예전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독점의 형태로 무역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정치 시스템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수출이 대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엄청 높은 대지만 우리와 비슷한 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제도가 좀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또 그걸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전혀 수출하지 않아도 어떤 그냥 내수만 들어가는데 자원을 누군가가 독점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1대 99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출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소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양극화를 일으킨다는 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PD님은 의견 없으세요? 저도 개미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수출만으로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은 내수로 벌든 수출로 벌든 벌기 때문에 굳이 수출 때문에 무역 때문에 양극화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큰 나라 같은 경우들은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재를 따지자면은 남한, 한반도에서도 남한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내수만으로 먹기 살기에는 힘들다는 게 좀 제 생각이고, 수출로 그 시장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 부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한국만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무역이라는 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아, 네.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무역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만이 원인이 아니다.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의 주된 뭐 꼭 결정적인 이유가 꼭 수출 때문에, 무역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난다기보다 무역과 수출이나 이런 무역 거래가 많이 발달할수록 경제적 양극화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 경제적 양극화는 결국 누군가 부를 독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는 부에 집착한다는 얘기겠죠. 부를 더 늘리고 싶고. 근데 이건 자본주의 하에서 누구나 어떤 뭐 사회 경제 시스템이든 뭐 정치 시스템이든 마찬가지인데, 약간 배금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랑 약간 있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를 봤더니, 수출이 빈번할수록 외국의 물품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만약에 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옷감이 발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학기술과 뭐 기계가 발달했다든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서로 발전하는 속도가 비슷해요. 근데 수출이나 무역을 통해서 어떤 외국의 물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발달된 문물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제 말을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면 종류의 옷을 입고 있어서 다 같이 너도 면 종류 입고 나도 면 종류 입을 때는 한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중국이랑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단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비단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그쵸. 소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회일수록 그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그 독점욕이 더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과 그런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독점욕이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가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출이 많이 다양할수록.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탄, 지금 부탄이라는 나라는 외국 관광객을 1년에 200명인가로 제한해요. 200명이요? 네. 1년에? 네, 1년에. 그리고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근데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서로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때 드리머님이랑 그 힐링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너도 나도 똑같이 그냥 보리밥 먹고, 너도 나도 똑같이 밤에는 불이 없으니까 자야 돼. 이런 나라에서는 서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데, 수출을 통해서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군가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비교 우위와 그 비교 의식들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죠? 약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대한제국 시대에 그런 일이 더 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라디오가 들어왔다. 그거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꼭 경제적으로 사는 물품 말고도 경제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다른 기회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계약의 조건의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라디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행 수입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행복의 차이가 아니라 행복의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라디오가 들어왔어요. 부자인 사람은 라디오를 비싸게 주고 살 거라고요. 양극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양극화는 줄어들었죠. 그 사람 소비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수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튤립 같은 거를 제가 튤립 저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튤립을 어떤 뭐 특정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은 그건 독점 계약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튤립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고 그걸 차지할 수 있겠죠. 그거 그 사람이 되팔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그 사람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양극화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을 들여왔어요. 내가 1000개의 라디오를 들여오든 100개의 라디오를 들여오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명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독점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러면 나는 저 물품을 가지고 싶어서 돈에 더욱 집착하게 돼요.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고 싶고 문명의 이기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해 사람들이 더 골몰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시작되면서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거는 알겠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돼서 모든 그건 사실 모든 그쵸. 계층이 다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그런 경제 양극화의 양상이 더 가속화되고 더 심화되고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데 아 근데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면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거 맞거든요. 경제 파이가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계층이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원래 수출 수입을 하려면 원래 자본이 필요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독점권을 가져와서 판매는 시장을 점유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상위 계층으로 나가는 건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이거는 계약 조건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정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여러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공산주의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서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요게 망국과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망국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가까웠던 모습이 많지 않았나? 공산주의가요? 공산주의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 게 이걸 현대로 적용을 하면은 잘 모르겠고요. 현대에서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역사적으로 지금 망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려와 조선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정적인 사람이었고 거의 독점 거의 독과점의 형태로만 무역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정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처럼 막 내가 무역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수출 수입 그 자체가 이거를 좀 세밀하게 짚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망국 시나리오를 훑는 과정에서 수출 수입이 경제 가속화 그 경제 양극화로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무역이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거는 그 당시 얘기라는 거죠. 지금의 경제적 양극화에 무역 수출이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경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시대적으로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근데 개미님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네. 맞느냐에 대한 아니, 지금 드리머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이랑 그때랑 정치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제 확실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만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독점권을 주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 얘기가 그렇죠. 될 수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양극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지금 오순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거는 거의 이제 약간 좀 1차원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수입이 늘어나면 뭐 이렇게 경제적 양극화가 늘어난다라는 요인이 증가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의견을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다를 네, 수 그렇죠. 있죠. 네. 그 조선시대에도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이 따로 그쵸? 나뉘었잖아요.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상인이 따로 있었고 그 사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들어가려고 했던 난전 상인이 있었고 이런 국가가 정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개미님께서 그 그렇죠. 만약에 거죠. 지금 그럴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떤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어려웠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가 드러나는 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사실은 수출 수입의 문제라기보다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가속화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유주의가 강제적으로 이식이 됐었거든요. 특히 노동의 유연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됐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읽으셨죠, 김희님? 읽고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읽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정설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태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쥐고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어떤 나라죠? 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막심한 거예요. 무역의 그 대무역 그런 적자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파산하게 생긴 거죠. 아시아를 상대로. 이건 음모론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음모론이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건 음모론이다. 근데 이거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강제로 IMF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수출 무역 이런 것들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대 자본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이 무역이라는 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그 자본적으로 침식해야겠다 혹은 이 나라를 흔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할 만큼 이 무역과 서로 간의 의존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 그거 하셔서 지금 생각이 났던 게 사실 저희 얼마 전에 그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이 막 관광 그쵸. 안 하고 뭐 이제 한국 제품 안 사겠다 그러고 연예인들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게 바로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순간 얘기하시는데 아 이게 바로 그 자본이 많은 국가들이 적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약간 그런 화폐 전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기축통화가 계속 달러여야 하느냐라고 계속 뭐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계속 뭐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대한 그런 무역에 관한 의존도에 따라서 그 국가가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경제 얘기로 들어. 야 그러니까 역사 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역사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깊어져서 경제적으로 경제 시간인 줄 알았어. 네, 양극화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고대 시대 양극화는 좀 그런 식으로 가속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대한제국 때는 그런 게 더 심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눈을 뜬 시대에.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이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자본이 없는 사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경제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신문물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일본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많이 신문물을 어쨌든 풀어놓은 건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전차를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그게 노인이면 뭐해? 나는 돈이 없어 전차를 못 타고 라디오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더 큰 갈등으로 됐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내부적인 이야기만 보고 있어요. 외세나 그런 부분은 거의 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붕괴되고 있었던 부분들, 썩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경제적 양극화를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요. 이건 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다음에 한번 그 경제 서로 이야기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림원이 벌써 표정이 썩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말라고요. 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했던 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재밌어요. 네, 좀 그런 거 좀 이야기하는 수다 특집 이런 거 없나? 그런 거 한번 해서 얘기 한번 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황한 게 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들 너무 진지해. 왜 우리 웃음 없어요? 돈 문제라서 돈이 걸렸어요. 돈에 민감해 다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분명히 청취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견 환영합니다. 댓글로.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건 넘으면 우리도 피디님이 입장 발표하시죠. 아, 그렇죠. 지금 뭐 하나 넘지 않았나요? 그 술 먹고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감형해 주는 걸 폐지하자. 청와대 청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와대 청 그게 한 달에 20만 명이 넘으면 해당 그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하는 걸로. 네, 그 해당 그 부서 장관이나 수석 뭐 비서관? 그래서 얼마 전에 낙태죄 그쵸 조국 낙태죄가 아니죠 낙태법 법에 대해서 네 하셨죠. 다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지? 야 알겠어 그냥 빨리 역사해. 다음 사부작 하려고. 다음은요 좀 더 민감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 양극화와 비슷한데 계급화,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따지는 사회 풍조. 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네, 있다. 네, 요인으로 작용할 헬조선이라는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저희 조선시대 이제 흔히 산농공상이라고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선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를 밥을 먹게 해주는 농부, 그다음에 공이 이제 뭐 대장장이나 뭐 이런 분들인가요? 그쵸, 그런가요? 그쵸. 네, 그리고 상이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상인분들,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화가 있었던 거죠. 직업에 대해서도. 네, 그렇죠. 거의 계급을 정해놨죠. 대표적으로 불평등했던. 거기는 계속 그게 근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직업의 귀천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분제 사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직업의 귀천의 귀천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거의 직업의 귀천이 사회적 계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신분제 사회가 많이 부조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다 평등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상 직업의 귀천으로 인해서 사회적 계급이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경비원 같은 분들을 다른 아파트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게 그런 게 많은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경비하시는 분들의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상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급으로.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귀천이 그러니까 더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아이 학생들을 좀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직업관이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해봤을 때 아이들도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이렇게 더 존중을 받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말하기 부끄러운 직업인 것을 아이들끼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너희 아빠 뭐 하시니? 아, 그거 너무 싫다 뭐 진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호소조사하지 않나요? 신학기 때. 너 어디 살아? 그 인권침해 아닙니까? 인권침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얘기를 해요. 너 어디 사니? 유치원에서도 많이 네. 물어본다고 아이들끼리. 들었는데 집에 가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 그러니까 각자 집에 놀러 가잖아요. 아이들끼리? 그거 제가 들었는데 유치원 정도 애들 돼도 누구 집은 되게 넓고 누구 집은 되게 좁아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희 집 몇 평이야로도 물어보는 거 맞아요. 네? 네, 진짜로. 유치원 아이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좀 저는 충격을 많이. 사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더 그런 거에 좀 애들은 그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아이들은 맞아. 처음에는 뭐 그냥 궁금함에 물어봤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드리머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산농공상이 성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계급이었고 고려시대 때만 해도 실제로 문신들을 더 높이 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신보다? 혹시, 네, 무신보다. 무신 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문신이 계속 무신들 무시해가지고 네.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자인 거죠. 실제로 왜 무신들이 문신을 뒤집어 엎었겠어요. 무시당하는 걸 알았죠. 근데 무신이라고 해서 귀족이 아니었거나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자기네들끼리 시험 보고 다 더 문신들보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고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몸쓰고 뭔가 이렇게 글줄을 읽지 않으면 무시하는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현재 헬조선에서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문송합니다. 문과라 죄송합니다. 아,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 책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야 돼. 실제적으로 내가 기술이 있거나 뭘 만들거나 몸을 쓰는 직업에 대해 천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과를 굉장히 천시하면서 채용도 안 하잖아요. 공부할수록 가난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니까 그치만 그 양상이 변했을 뿐이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거는 여전하다.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아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실제 있잖아요. 있죠.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 이런 거 돼야 된다, 이런 거 돼야 된다. 그런 거 자체가 직업의 귀천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그러면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직업의 귀천이 없어야 하나? 라는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귀천이라는 단어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직업에 어떻게 천한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랑 AI 전문가랑 비교했을 때 연봉은 몇백했지만 그 귀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준비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귀천은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건물 청소를 하던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던 직업은 다 소중한 거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고도 즐겁게 하면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도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 직업을 누군가는 평가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직접적인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결혼 정보 회사에서 등급 매길 때요. 매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귀천으로 인식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뭐 북유럽의 벽돌공은 뭐 의사만큼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뭐 인정하고 뭐 내가 없으면은 집이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귀천을 따지는 건 결국 문화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라고 다들 말씀하셨던 그 것도 문화를 꼬집고 싶었던 비교 문화라는 게 결국은 그냥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천만 원 더 벌어 그거는 비교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량적인 비교가 되는데 이걸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귀천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봉이 귀천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근데 연봉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진입 장벽에 대해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아무나 의사가 될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공부와 기술과 수련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진입 장벽이 낮죠. 특별한 스킬이나 노력과 내가 어떤 쏟아부어서야 할 자원과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없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연봉의 차이가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 나는 네가 의사니까 돈을 많이 받고 나는 뭐 단순한 일을 하니까 적게 버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는 갖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급화한다는 거죠. 의사는 상류층이야. 너는 단순한 일을 하니까 너는 사회 하류계층이야. 라고 계급 짓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문화.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이 어느새부턴가 그런 비교 문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경제적 양극화니 뭐니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부 분열을 일으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사회 계급적인 얘기가 됐던 예를 들어 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 아는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대학을 4년제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뭐 사무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방송계 쪽으로 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공연계. 근데 공연이라는 게 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잘 되는 공연이 있고 안 되는 공연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정기적이고. 공연이라는 게.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본인 굉장히 나름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하러 갔는데 그 집안에서는 이제 막 딴따라다 뭐다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결혼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러 간 그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장인어른 될 분이죠. 입장에서는 계급을 지어서 저런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너를 키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헬조선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직업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잃게 만드는 거죠. 내 행복을 타인이 앗아가 버리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 혹시 없었어요? 내 직업에 대해서 나는 만족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인정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행해졌거나 의기소침했던 적. 의기소침했던 적.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뭐 부자인 아이들이거나 정말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면 소외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뭐 조손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들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 이제 월급 얘기나 뭐 그런 부분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조금 움츠러드는 감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분명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조금 민망해지고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말하기 부끄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반대로 돈을 되게 많이 벌어도 무시당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예시를 들어주시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원래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한 달에 적게 벌면 한 500 정도 많이 벌 때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 4년제 대학 나왔고 그렇게 뭐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딸이 취업이 안 된다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았었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도 있고 여자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 굉장히 좋아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따님도 일 성격도 좋으시니까 근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 딸 보고 보험을 팔라는 말이냐. 화를 내시던가요? 네. 내가 그런 일 시키려고 대학을 보냈냐. 이게 굉장히 화나는 게 저는 전문직 변호사, 의사도 못 버는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럴 그때. 때는 숫자를 얘기해드리면 납득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네. 저 얼마 버는데 딱 말하면은 아 그래 바로 이렇게 돼요. 제가 실제로 제 통장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버님보다 많이 번다 내가.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나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때 무시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숫자를 얘기해도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 직업 자체를 별로 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 사실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인터넷에서 이제 흔히들 뭔가 기술 같은 얘기 기술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연봉은 되게 높은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으로 꼽혀서. 잠깐 네. 지금 우리 경제 특집 지금 야 우리 지금 얘기 몇 개밖에 못했어 이거 지금 어차피 이거 사부작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아,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는 사실 카테고리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1부를 오버하고도 지금 PD님이 엄청 초조해하고 있어요. 끊어라 계속하고 계신데 무시했는데 이러다가는 마이크 나갈 것 같아서 잠깐 끊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